설레니 네 맘이 날 원하잖니 서둘러 내게 빨리 라라라라라 빨리 라라라라라 몰랐니 네 맘이 날 원하잖니 서둘러 내게 빨리 라라라라라 빨리 Give me a little touch I just wanna kiss boy 다 미리 하는 경고 계속 게임만 할 거라면 너의 술래가 되어줄게 바로 지금이야 my boy 망설이지 말고 천천히 나를 따라와 봐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Won't you give it up Give it up to me Baby give it up 마지막 기회야 몰랐니 네 맘이 날 원하잖니 서둘러 내게 빨리 점점 더 달아올라 터질 듯해 3, 2, 1, off 날 잡을 순 없지 손 쉽게 잡힌 내가 아니지 L-O-V-E 나 진짜를 보여줘 시작이야 my boy 서두르지 말고 좋아 진짜는 이제부터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올래 지금부터 my boy 주지도 말고 가까이 나를 따라와봐 이제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Won't you give it up Give it up to me Baby give it up 마지막 기회야 몰랐니 네 맘이 날 원하잖니 서둘러 내게 빨리 Little touch.